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8월의 첫 번째 날 제니 음악 카페 제니입니다. 좋을 때 좋은 일 하나 더 생각하는 것보다 당장 괴로운 일 하나가 해결됐을 때 느끼는 행복이 더 짜릿하죠. 어디서 갑자기 공돈 100불이 생겨도 통장 잔고가 넉넉할 때 생긴 100불이랑 돈이 똑 떨어졌을 때 생긴 100불, 기쁨의 차이가 다르겠죠. 또 배부를 때 비싼 밥 사주는 사람보다 배고플 때 떡볶이 한 그릇 사주는 사람이 더 고맙기 마련입니다. 불편하고 괴로운 일들에게 마냥 고통스럽고 힘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어서 행복해질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미지근한 물에 있으면 차가운 것도 뜨거운 것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마냥 좋을 땐 진짜 뭐가 좋은 건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알터니가 빠졌을 때의 시원함, 또 밤새 끙끙 알아본 사람만 느낄 수 있고요. 마음 졸이던 일이 딱 해결됐을 때, 아, 이제 살았구나.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 안도감. 무언가 해냈구나 하는 뿌듯한 기분. 그게 얼마나 짜릿한지도 마음을 졸여본 사람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월요일이 힘들었던 만큼 또 달콤한 오후 시간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부릅니다. You are not alone. 혹시 지난주 목요일에 읽어드렸던 김승옥의 무진기행 기억하세요? 김승옥 작가의 무진기행은 서울과 무진이라는 두 공간 사이에서 그리고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인공의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한 책으로서 한국 문학사상 최고의 단편 소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60년대의 도시화와 그에 따른 인간의 소외를 소설에 담아냈다고 평가받는 책인데요. 그 책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언젠가 여름밤, 멀고 가까운 논에서 들려오는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를 마치 수많은 비단족의 껍데기를 한꺼번에 맞부릴 때 나는 듯한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나는 개구리의 울음소리들이 나의 감각 속에 반짝이고 있는 수많은 별들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느끼곤 했다. 별들을 보고 있으면 나는 나와 어느 별과 그리고 그 별과 또 다른 별들 사이의 안타까운 거리가 과학책에서 배운 마로소가 아니라 마치 나의 눈이 점점 정확해져 가고 있는 듯이 나의 시력에 뚜렷이 보여지는 것이었다. 나는 그 도달할 수 없는 거리를 보는데 홀려서 멍하니 서 있다가 그 순간 속에서 그대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을까요? 참 표현 방법이 정말 섬세하고 세련된 느낌이 나네요. 전 독자로서 감상하는 걸로 만족하고 바로 노래 듣겠습니다. 조용필이 부릅니다. Bounce. 그대가 돌아서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들릴까봐 겁나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필 씨는 지금의 연세로 어떻게 이런 목소리가 나올까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 조용필 씨가 기도하는 뭐 이러면 손녀 팬들이 꺅 하고 외쳤는데 그 당시 그 모습이 참 신기했었죠. 뭐 지금에야 좋아하는 연예인 보고 그런 반응 보이는 건 당연한 건데 말이죠. 아 정말 목소리 멋지십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목소리 있으세요? 아, 저희한테 신청 보내주시면 들려드릴게요. 참여 방법은요. 웹사이트 www.spmtv.kr에 접속하시고 온에어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방송 청취가 가능하고요. 또한 제니 음악 카페 음악 신청하실 때는 사연 편지함이나 청취자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카톡 아이디 spmtv 친구 추가하시고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제니의 음악카페입니다. 다음 순서는 월요 코너 인포플러스 무비 지금 김명현 씨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수고했어 오늘도 옥상 달빛이 부르는 노래 들으시고요. 잠시 후에 만나뵐게요.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월요 코너죠. 여과와 함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인데 오늘 명현 씨 또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오늘은 인포모비스로 돌아온 네. 김명현입니다. 금요일과 월요일 함께하죠. 네네네. 텀이 있는데 주말 잘 보내셨어요? 아유 주말에 전 일을 하기 때문에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네네. 다른 사람들의 주말이 저의 주말이 아니듯. 다른 사람 위해서 소개를 시켜주시고. 네네네. 네. 하여튼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 김명현입니다. 네. 이렇게 인사는 드려야죠. 네. 네. 오늘은 제가 영화를 여러 가지 이제 막 앞서서 쭉 소개해드리고 네. 지금 개봉 중인 영화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네네. 여러 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혹시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 있는 내용도 하나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복잡하게. 뭘요? 네, 뭘요? 그랬더니 네. 히어로 무비요. 그러더라고요. 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난 그 수년간 네네. 그 엄청난 그 히어로 무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 전 솔직히 잘 몰라요. 어우, 뭐 대부분 몰라요. 네네. 그냥 나오면은 그냥 아이언맨 나왔네? 스파이더맨 나왔네? 네네. 이러면서 보시게 되는데. 맞아요. 이게 이제 시리즈와 시리즈를 더해 가고, 저쪽 영화에 나왔던 분이 또 이쪽 영화에 나오기 시작하고. 갑자기 그 여러 영화에 있던 사람들이 한 영화에서 전부 출연을 해서 싸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요. 이거 뭔 얘기지? 우리 아들은 확 설명하는데 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요. 이제 이게 이제 점점 그 갭이 벌어지는 거를 제가 막고자 간단하게라도 네. 이제 이게 뭔가를 훑어드려야겠다. 아, 정리할 시간이 왔어요. 네네. 시간을 이제 가져보고자. 특별한 시간인데요. 히어로 영화를 한번 정리하는데 네. 물론 오늘은 제가 그중에서 한쪽 좀 쭉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쪽을 네. 이제 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 만약에 제가 이걸 듣고 이해한다면 청취자분들께서는 다 이해하실 거예요. 네. 그러도록 제가 노력해볼게요. 네네, 기대할게요. 네. 기대할게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DC 코믹스와 마블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마블. 거예요. 영화 네, 시작할 때 마블 이렇게 뜨는 네, 거라든지 네. 이런 걸 보셨을 텐데 미국의 큰 이런 만화 캐릭터의 판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두 회사가 있어요. 하나가 DC 코믹스라는 네. 회사하고 또 한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마블이라고 하는 회사죠. 이 두 회사가 만화책들을 계속 발간해 나가면서 각자의 캐릭터들을 이제 가졌어요. 처음에 들어서, 시작이. 네네네. 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슈퍼맨, 네. 배트맨, 네. 이게 바로 DC 쪽이고요. 아.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어벤져스라고 하는 거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마블스 거 쪽입니다. 아, 무슨 저기 영화사, 디즈니하고 픽사 뭐 네. 이런 거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비슷한 거예요. 일단은 이 두 개의 그 양대 산맥이죠. 네네. 양대 산맥들이 막 근데 여기서 복잡해지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두 회사들이 서로 경영난을 겪거나 아니면은 이 당장 어떤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네. 이 캐릭터들을 판권을 판 적이 있어요. 여기저기에. 그러면서 헷갈려지는구나. 그러면서 헷갈려진 거거든요. 사실상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그 캐릭터가 스파이더맨이에요. 아, 그래요? 스파이더맨은 원래 마블스 캐릭터예요. 마블스 메모해야 되겠어요. 네. 일단은 마블스 캐릭터인데 네. 이 영화 판권을 소니 픽처스에 팔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서 쭉 보아왔던 스파이더맨 영화는 마블스란 이름이 아니라 소니 픽처스란 이름으로 영화가 쭉 나왔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드디어 이 소니 픽처스와 그 마블스 간의 계약이 성사가 돼서 네. 저희가 최근에 봤었던 그 어벤져스 시비로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네. 저희들이 끝에 네. 드디어 스파이더맨을 같이 볼 수 있게 됐었죠. 아~ 다른 캐릭터들하고. 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게 그 계약 관계였어. 아~ 이런 복잡한 부분 때문에 네네. 저희들이 더 헷갈려하고 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마블스인지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모르죠. 보시다 보니 네. 아니 어벤져스 왜 배트맨 안 나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니까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나오면 좀 재밌을 텐데. 근데 그 이유가 그렇게 이제 양대 판권을 가지고 있는 두 회사의 차이 때문에 네네. 이런 게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이런 거를 일단은 머리에 넣으시고 네. 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쭉 설명해 가는 걸 들어보신다면은 네, 네. 그러면은 아 하면서 이제는 조금 알고 보겠다 이렇게 되실 거예요. 네 제가 정리할게요. 두 개의 큰 회사가 있죠. 네, 네 그걸 거기서부터 캐릭터들이 네, 왔다 갔다 나눠, 하면서 네. 아, 네. 예, 그래서 그 은근히 복잡해 막 중복되는 캐릭터들도 있어요. 그러네요. 왜냐면 이 만화가 너무 오랫동안 이제 그려져 왔고 네. 그 그려져 오는 과정에서 얘네들도 계속 어떤 이야기를 창조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캐릭터 간에 또 이런 상호 보완적인 부분을 계속 더 이어가고 했어요. 네, 네. 이게 지금의 저희들이 보는 영화로다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이 설명만 들어도 아 이게 그렇구나 이제 지금 잠깐 이해가 됐는데 이제 오프닝이네요. 이제 오프닝이에요. 음악 하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음악 하나 듣고 오시죠. 네. 일단은 이 히어로 영화 중에서 제가 마블스 거를 오늘 쭉 설명할 거예요. 아 이제. 마블스. 네. 마블스 쪽으로 마블 제가 족보로. 설명. 왜냐면은 네. 이 DC 쪽에 이제 슈퍼맨이든 배트맨은 어떻게 보면 단편 시리즈로서만 성공했지 예. 그 큰 흥행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 것 반면에 마블스 캐릭터들은 이미 다양하게 쭉 나온 그 캐릭터들이 네. 하나로 연결되고 다시 흩어지고 하면서 아. 엄청난 연대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 포커싱을 할 거고 네. 그 스타트를 끊었던 게 바로 아이언맨이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이언맨이라는 노래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 그 가수는 블랙세베스가 불렀었고요. 네. 블랙세베스가 부른 아이언맨. 어쩌면 이거는 이쪽에 아주 그냥 흥미있는 남자. 그렇죠. 그 10대 아이들은 이미 조사 끝났을 거고요. 제가 타겟으로 하는 거는 이제 저희 연령대에서 네. 히어로물을 좋아하는 분들이 네, 어떻게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보시면은 아 하고서 이제 네. 큰 그 다 우리 그 다음 세대 분들하고 큰 괴리감 없이 이 히어로물을 쫓아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요. 네. 이 히어로물이 이제 시작되고 이제 기획이 되고 성공을 네. 하면서 2019년까지 계획이 이미 나와 있어요. 아, 벌써 나와 있다고요? 네, 2019년까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끌고 가서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지겠다라고 하는 게. 아, 그래요? 네, 마블스에서도 나왔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거 영화를 분석한 분들에 의해서 정리가 돼 있거든요. 참 대단하신데요. 네. 물론 그게 지금 약간 이렇게 흔들리고 있긴 해요.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하고요. 네네. 지금 하면 너무 또 헷갈리니까요. 다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자, 이 마블 쪽의 이제 히어로 영화의 시작은 아이언맨으로 시작합니다. 아이언맨? 1번이 네. 아이언맨? 자, 네. 그럼 이쪽 제가 이렇게 여쭤보죠. 네. 어벤져스라는 영화는 한번 들어보셨죠? 네네, 들어봤죠. 네네, 거기에서 혹시 딱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캐릭터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네네, 다 비슷해요. 근데 너무 이제 복잡하고 작은 캐릭터는 되지 하더라도 네. 보통 기억하시는 게 너무 저희 이제 인상에 깊게 남는 사람들이죠. 아이언맨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가 예, 캡틴 있고요. 아메리카. 그리고 헐크가 있죠. 예, 헐크. 예. 초록색인가? 예, 아닌가? 이분들이 초록색이에요. 맞아요. 네네. 가끔 다른 만화에서 보라색 가끔 나오는데요. 네. 초록색 기본이고요. 네네. 네. 이 세 캐릭터가 이렇게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이 히어로물 시리즈의 스타트였기 때문이에요. 아. 2008년도에. 네. 아이언맨과 헐크가 네. 처음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만화책으로만 조금 알고 있었던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헐크 같은 경우는 저희 기억에는 어렸을 때 네. 그 청바지 찢고 티셔츠 찢던 네, 맞아요. 네네네. 그 헐크 TV 시리즈를 네, 기억하고 있는 네네. 상황에서 다시 접하게 되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만화에서 다시 돌아온 정말 반가운 캐릭터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보게 됐던 거죠. 왠지 그렇지 않은데 친근한 느낌이 나는. 네. 거기다가 특히 그 토니 스타크라는 그 이름으로다가 네. 이제 이 주인공을 하는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에요. 그냥 똑똑한 일반인이 이 로봇 옷을 로봇 그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보통 이거를 이제 뭐 갑옷처럼 네,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그 네. 로봇한 그 갑옷을 입게 되면서 어떤 그 슈퍼 파워를 그렇죠. 갖게 되는 네. 그런 또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대리만족이죠. 대리만족을 줄 수 있는 게 됐고 그거에 바로 뒤이어서 바로 저희가 이제 또 하나의 또 굉장히 또 이상하지만 그 마치 신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서 현실하고 연결이 잘 안 될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어떻게든 연결을 시킨 토르라고 하는 존재를 저희들이 또 보게 됐어요. 네, 제목만 봤어요. 네네네. 토르. 왜냐하면 보통 토르라면 천둥의 신 토르. 네네. 이게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 네. 아이언맨하고 헐크하고 같이 싸워? 왜? 어떻게? 뭐 이런 건데 결국 여기서는 어떻게 녹여냈냐면 외계인이라고 하는 존재로다가 살짝 바꾼 거예요. 아 그래요? 이분들은 다른 별에 사는 네. 외계인이에요. 아~ 네, 외계인이면서 슈퍼맨처럼 네. 그 어떤 큰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지구인이 갖고 있지 않은 네. 네, 그런 존재로 녹여내면서 네. 이런 어떤 신화적 존재를 살짝 현실하고 연결을 시키는 네, 성공을 했죠. 네. 그 뒤로다가 아우 지금 그 저희 아들도 저한테 네. 툭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방패 네.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아빠를 귀찮게 만든 존재인 캡틴 아메리카가 2012년에 같이 연결이 이게 나와요. 아. 자, 이 존재들 쭉 이미 메인 캐릭터들이 나왔어요. 네네. 메인 캐릭터들이 나온 이 캐릭터들을 가지고 이제 첫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이제 첫 이야기. 어벤져스 1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 최근에 제가 어벤져스 본 게 그럼 뭐예요? 최근에 본 거는 그 어벤져스가 한참 뒤죠. 세 개가 만들어졌어요, 지금까지. 세 개가 만들어졌는데 그중에 최근 거 보셨으면 네, 그 세 네. 번째 거 11월이라고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런갑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첫 번째 드디어 첫 번째 네, 어벤져스 네. 첫 번째 그 핵심 인물들 네, 네. 제가 다시 한번 뭐 정리하자면 아이언맨 네. 있고요. 헐크가 아이언맨. 있고요. 토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캡틴 아메리카 있고요. 예. 예. 이제 핵심 인물들이죠. 이제 핵심을 이루는 나중에 막 둘이 편나로 싸우기도 예, 하지만 맞아요. 결국 그 핵심 인물들을 이제 딱 등장시키는 어벤져스 1이 만들어지면서 페이즈 1. 첫 번째 이제 이 뭐니까요? 히어로 발단이죠. 무비. 네, 히어로 예. 무비의 발단이 만들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이후로 이 배우들의 몸값이 아주 천정부지로 올라요. 뭐 예, 간단히 뭐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토니 스타크 몸값이 영화 편당 대략 900억 달러, 900억이라고 그러죠. 900억 한국어로, 예, 한국 돈으로요. 네. 예, 그 정도까지 몸값이 치솟았죠. 대단한데요. 예, 예, 저희 진짜 히어로인데요. 네네. 이제 다른 쪽 히어로가 되고 있어요. 네네네. 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페이스 1 일단 설명 끝냈고요. 1 끝난 거예요. 네. 아. 네 페이스 1 그냥 끝났어요.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이 얘들이 이제 존재했는지.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잠깐 쉬고 가야죠. 네. 네. 얘기만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해요. 네. 그 어벤져스의 주제곡이었던 걸 제가 한번 들고 왔어요. 네. 예, 그 이 노래가 센츄리스라고 하는 네. 노래인데 네. 재미난 거는 이 노래를 부른 게 Fall Out Boy라고 하는 그룹인데 네. 이 그룹이 아마 아이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 빅 히어로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의 네. 주제곡이었던 이모탈을 불렀던 그룹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 그룹이 불렀던 센츄리스라는 노래를 어벤져스에서도 또 이제 썼죠. 제가 흥미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네, 다른 분한테는 이게 외계어일지 모르지만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우와 맞아 이런 내용이야 이런 노래였어. 네, 아들한테 그러네요. 아는 척해야 되겠네. 깜짝 놀라겠네. 네, 들어보시죠. 네. 네. 아, 전 오늘 공부하는 느낌이에요. 이거 모르고 보시면은 네. 정말 딱 그래요. 무슨 고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아니 같이 보면 옆에서 막 다른 영화 볼 때와 다르게 아들들이 막 흥분해서 뭐 이건 어떻고 저또 연결을 막 얘기해 주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랐거든요. 그림이 안 그려져서 네, 그런 네. 거예요. 특히 요 앞에 이제 쭉 제가 이야기했던 영화들 속에 네. 예를 들면 헐크가 끝나는 장면에서 네. 아이언맨이 나온 적도 있고요. 네. 또 아이언맨에 나왔던 어떤 쉴드라고 하는 어떤 조직의 네. 대장인 닉 퓨리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갑자기 스칼렛 요한슨이라고 하는 그 첩보원 같은 예, 분이 예, 나왔는데 얘는 또 어디서 온 거야 라든지 네네 그리고 뭐 그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는 이제 캐릭터상 호크아이라고 하죠. 호크아이라고 해서 활 쏘는 네네, 활 쏘는 나오는데 남자. 이분은 또 뭐야? 뭐 이렇게 예, 이 캐릭터는 뭐야?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냥 뭐 너무 허무 맥락.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 뭐 여러 슈퍼 히어로들이 모여서 네, 같이 네. 지구를 구하기 위해 싸우는구나. 네. 이 정도로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제가 요거를 살짝 맛을 하나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 그 집단이 이제 잠깐 나온 거죠. 아.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그 집단 이름이 나왔지만 네네. 쉴드라고 하는 예, 예. 원래는 약자인데 연결해서 읽으면 방패라는 뜻의 쉴드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대장은 닉 퓨리라고 하는 그 흑인 예, 예, 그 애꾸눈 예, 예. 대장이 네네, 존재하는 거죠. 비밀 조직 단체예요. 이 비밀 조직 단체가 뒤에서 네. 그 탈법적으로다가 네.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하는데 이제 법을 뛰어넘어서 그렇죠. 이제 이렇게 모든 악당들과 상대를 하면서 싸우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네, 조직으로 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조직이 가지고 있던 프로젝트가 바로 어벤져스였던 거예요. 아. 이 슈퍼히어로들이 따로 싸우고 그렇죠.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다 모아가지고 한 군데서 싸우게 해야지라고 네. 했던 게 바로 요 쉴드가 갖고 있던 프로젝트 어벤져스라고 하는 그 네, 계획이었던 네,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아이언맨도 모이고 그리고 헐크도 오고 캡틴 아메리카도 이렇게 구해내서 또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다 모아놓은 거고요. 조직적이네요. 예, 그걸 몰랐네요. 그리고 그 안에 네. 이 쉴드 쪽에서도 아무래도 이런 첩보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 첩보원으로 활동했던 게 블랙 네. 위도우라는 그 예명으로 나온 그 스칼렛 요한슨이 예, 예, 예. 연기한 네. 그 블랙 위도우가 거기 촛보원이고요. 아, 네네. 그리고 다음에 호크아이라고 예. 활을 쏘는 친구도 바로 그 조직 안에서 활동하는 그 한 요원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 그 뛰어난 요원들을 바로 이 슈퍼 히어로들하고 합쳐서 네. 그 쉴드 안에 어벤져스라고 묶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원하고 슈퍼 히어로하고 합친 네. 그 탈법. 네, 그렇죠. 네. 이게 그렇죠. 지구를 구하는. 일단은 지구를 구하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대단한 그래서 조직이군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쉴드라는 조직을 떼내고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쉴드라고 하는 건 아예 TV 시리즈로도 만들어졌어요. 아~ TV 시리즈로 해서 벌써 시즌 2까지 이어져서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이야기들을 채워나가고 있죠.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아, 그거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네네. 네. 아, 그래서 어쨌거나 2012년도까지 만들어졌던 그 페이즈 1이 다 끝나고 네. 그 뒤에 이제 2013년부터는 페이즈 2로 들어갔어요. 아. 그래서 이제 얼마 전까지 저희들이 본 게 이제 페이즈 2를 이제 장식하는 네. 영화까지 이제 쭉 만들어졌고요. 그 안에가 바로 다시 한번 그 이 각각 캐릭터들의 이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네.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3까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토르도 다크월드라는 네. 이름으로다가 또 하나 만들어지고 캡틴은 아메리카에서는 또 새로운 캐릭터들을 모아 모으기 위해서 네. 윈터 솔저라고 하는 이제 또 영화가 만들어졌죠. 네. 네네. 그렇게 하면서 또 새로운 캐릭터들을 점점 넓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구나. 기본에 만들어졌던 네네. 캐릭터에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고 나중에 네. 팀을 나누더라도 이제 무게감을 양쪽에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뻘쭘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이 사이에요? 네. 그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니야 할 정도로다가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영화가 잠깐 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뒤에 가서는 연결되는 거예요? 영화입니다. 아. 결국 그 캐릭터들을 다시 이제 이 캐릭터들을 지구라고 하는 거에서 네. 다시 이제 범우주적인 그 캐릭터로 키우기 위해서 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영화가 복선을 이미 만들어졌죠. 깔았군요. 네, 아, 깔아졌어요. 아, 거기에 나온 캐릭터가 살짝 다른 영화에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해요. 아, 지금 이렇게 지금 끝나고 원편이 끝나고 2인데 그럼 이게 몇 편의 정도의 영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 만들어진 영화가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까지 2015년도까지 쭉 만들어졌고요. 오, 이거 맞네요. 이걸 어떻게 모르고 지금까지 있었지? 근데 어떤 깜짝 놀라는 분들이 하나는 자기도 모르게 네. 하나하나를 이렇게 봐왔는데 네. 이걸 다 본 분들이 있어요. 또. 네, 저를 포함해서. 이거 언제 다 봤지? 네, 뭐 이런 분들도 있죠. 네. 저도 어떻게 보다 보니까 다 본 영화인데 이제 이러고 있어요. 초반에 건 많이 봤어요. 네네네. 봤는데 그게 그거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네.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이거를 주르륵 설명하고 그러면은 네. 이제 더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는 오늘은 이제 대략적인 이제 마무리는 요거에서 제가 앞으로 이 영화가 어떻게 더 만들어진다라는 걸 정도로 네. 설명하는 걸로 끝내고 네. 다음 시간에 한번 캐릭터를 하나하나 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 그러면은 하고 또 이해가 되는 또 하나의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렇게 시작된 이 영화가 네. 2019년도에 네. 어벤져스라는 영화로 다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2019년에? 네네네. 2019년도에 저기 마무리가 되고요. 네. 그 당시 이미 지금 준비된 계획으로라면은 어벤져스 인피니티라고 인피니티 워라고 하는 파트 1 네네. 그리고 파트 2 이 두 개가 두 영화로다가 기획이 돼서 마지막 파트 2에서 이 모든 캐릭터들을 다 모아서 끝내는 걸로. 어떤 얘기로 끝날지 네. 참.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계획이 네. 못 잡혀 있었던 이 스파이더맨. 네. 소니 쪽에서만 만들 수만 있었던 스파이더맨이 드디어 이제 그 판권이 해결이 되면서 어벤져스에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기념하고자 이 스파이더맨이 또 만들어집니다. 2017년도에 별도의 영화로 홈커밍이라는 네, 제목 네. 부제목으로다요. 네. 여기엔 또 만들어져요. 전 개인적으로 스파이더맨을 더 좋아하거든요. 쫄쫄이를 좋아하시군요. 네네네. 스파이더맨은 너무 지금 이미 앞서서 두 캐릭터가 소니 픽처스 영화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스타일로 나왔거든요. 앞에서 이제 연기 첫 번째 연기했던 게 약간 우울했다라면 네. 두 번째 연기한 건 티네이저로서 그렇죠. 이제 연기됐고 어벤져스에서는 완전히 10대의 네, 말 많은 캐릭터로 바뀌어져 있어요. 너무 어색이 좀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묵직함을 지금 덜어내고자 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 뭐라 그럴까요? 이 만화라고 하는 네. 그 원 타이틀에 좀 더 근접하고자 10대에 말 많고 호기심 많은 그러니까요. 이 캐릭터로다 네.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티네이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원래는 그 계획이 없었죠. 스파이더맨 네. 이 단독 영화가 없었는데 판권 해결로다가 또 새롭게 이렇게 진입되는 거를 볼 수 있으니까 제 팬으로서는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반갑네요. 네. 와우, 이렇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편 만들어 놓고 성공했어. 그러면 2편 만들까? 3편 만들까? 이렇게 계획이 됐더라면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런 쫙 광대한 연대기를 만들어 놓고 영화들을 거기서 쭉 만들어가고 나중에 결국 그걸 하나로 합치는 작업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네네. 게 이제는 영화 산업 조체도 하나의 단편적인 그런 산업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런 거대한 산업이 됐고 그 뒤에 마블의 뒤에 바로 디즈니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상 디즈니가 마블이라는 그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2008년도부터 네.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결국 디즈니라고 하는 뒤에 큰 그 제작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 그렇죠. 갖고 있는 풍부한 자료와 함께. 그럼요. 소스와 함께. 디즈니사라고 하면은 세계 최초로다가 또 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그러네요. 만들어낸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의 상상력, 자본 이런 걸 통해서 합쳐져서 이런 히어로들. 큰 연대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한 히어로가 아닌 이렇게 조직적으로 지금 이렇게 네. 하는 거 하나의 보니까 큰 이야기, 네. 연관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정말 하나의 큰 장편 소설을 읽는 듯한 맞아요. 네,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제가 100% 확신하는데요. 네. 이거 정리하는 거 또 나와요. 이거 정리해야지. 네. 안 그러면은 진짜 네. 이게 뭐 어떻게 꼬인 거야?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런 시간을 또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일단 제가 오늘 이 시간은 네. 요 또 노래 하나 또 마지막 준비한 네. 걸로 마무리하면서 네.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참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아이들하고 소통할 때 이거 집에 가서 아는 척하면 우리 아들 깜짝 놀라겠어요. 그러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영화 한편 봐야죠. 또 그러다가. 네. 그래 주십시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주실 마지막에 준비한 꼭. 노래는 그 토르. 이게 영어식 발음이 Thor죠. Thor. 아직도 어색해요. 토르가 좋아요. 토르가 편한데. 또래에서 네. 이제 나왔던 거 푸피더스가 불러 워크라고 한 노래를 준비해봤어요. 아 오늘 음악은 참 다 힘이 있는 음악일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영화에서 또 이런 네. 어떻게 히어로물 액션 네. 영화 이런 나오기 때문에 네. 약간 이렇게 무게가 있는 네. 예, 그런 노래이긴 해요. 네 오늘 참 재밌는 소재로 영화 소개받아서 오늘 재밌었어요. 네,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에는 네. 또 다른 이야기로 한번 네.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네. 시간을 기대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Getting good at starting over every time that I return. 전 인포플러스 무비 오늘 좀 공부하는 기분이었어요. 아마 남자분들은 얘기하면 탁탁 아실 텐데 가서 한번 영화를 봐야 되겠어요. 어디론가 떠난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게 있죠. 딱히 내가 있는 곳이 싫은 것도 아닌데 자꾸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저만 그런가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또 그렇다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떠날 수는 없고 그러나 마음만 바꿔 먹으면 이 또한 해결책이 바로 되는 때도 많아요. 마음이라도 살짝 떠나볼까요? 여행이 좋은 건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어디론가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하는 말. 아, 그래도 내 집이 젤로 좋다. 오늘 이 시간 제니의 음악 카페가 어쩌면 그런 잠깐의 마음의 여유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벌써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김동률의 출발 들으시겠습니다. 힘들어